여러분이 한 해에 벼락을 맞을 확률이 50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런 정도면 그럴 일이 없다. 전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보다 더한 게 뭐냐면 814만 분의 1. 엄청나죠, 그죠? 그 확률이 뭐냐?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다. 말하자면 그럴 일은 전혀 없다. 로또 복권 당첨될 일이 전혀 없어요. 확률상 그래요, 확률상.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 복권 꼭 사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 내가 볼때 여기서 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샀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 그런데 그 기대감이 지금처럼 증대된 시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에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적인 삶, 비정상적인 환경.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돈 주고 복권을 사는 기대감을 갖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되는 일이요. 지금 이 시대에 바닥으로 다 떨어졌어. 밑바닥으로 다 내려갔어.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헬조선이다. 그렇죠? 그것도 좀 지나간 것 같아요. 헬조선. 이 나라를 가리켜서 지옥이다. 지옥이 대한. 애들이 왜 헬조선이라 할까요? 왜이 나라를 지옥이라 할까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인 우리 지옥은 한번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벌을 받아서 가는 곳, 뭐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 우리가 뭐 그렇게 정의도 할수 있고, 어쨌든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죠. 이 나라가 헬조선이다. 그 정말 잘 설명한 곳이 단테 침곡이 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연옥편이, 연옥이 이제 지옥이라는 의미인데, 연옥편에 보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현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서는 일체의 희망도 버리라. 여기서는 일체의 희망도 없는 곳. 여기서 지옥이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갈 가능성은 0.0000. 그건 전혀 안 돼. 수십 년, 수백 년, 수억 년이 흘러도 못 나온다. 일체 희망이라고 없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젊은이들이 보고 있다는 게 암담해요. 답답하고요. 일체 희망이 없는 곳으로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게 그들이 절망적인 환경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엄살은 아닐 거예요, 사실. 왜? 희망이 빛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져. 게다가 지금은 뭐예요? 전쟁까지 일어난다. 전쟁. 실감해 보셨어요? 전쟁의 참상을 한번 겪어보셨어요? 전쟁이 일어난대요. 근데 우리만 태평해요. 외국의 다른 나라 외신이나 이런 데는 난리가 났어요. 한반도 전쟁. 우리는 뭐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있는 구석이 있어. 이렇게 태평할 수가 없어. 집에 라면 사다 놓은 사람 없다니까. 집에 생수 사다 놓은 사람. 블루스타 뭐 이런 거. 보통 배짱들이 아니야. 보통 배짱. 경제 위기, 정치 실종, 사회 분위기 급등. 오! 여러분, 어때요? 게다가, 여러분, 삶 어때, 삶? 희망 있어요? 비전 있어요? 점점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자꾸 내려가죠.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밑바닥. 절망적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기. 지금만 그랬던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작고 큰 위기가 제 살아오는 동안 항상 있었어요. 없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위기는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다만 그 크기가 크고 작았을 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런 위기나 절망적인 환경을 그것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에 중요한 것이 위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받아들이고 그 위기를 대하는 내 자세가 문제. 이런 결론을 도달했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자체가 인생 자체가 늘 있어. 항상 있어.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야. 어제만 그랬던 게 아니야. 내일도 있을, 일이 있을 수 있어. 모레도 있을 수 있어. 앞으로도. 우리 나라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 항상 위기가 있다. 항상 절망적이다. 그러나 그 위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추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삶, 여러분의 삶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을 교단을 지킨 교장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학생들의 대입 성적은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랍니다. 중학교. 그게 그대로 올라가요. 예외적으로 성적이 크게 오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뭐냐?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집안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 보니까 통계적으로. 이 아이들이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갑자기 한쪽이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했다고. 이래저래 해서 어쨌든 집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정도 성적이 그대로 가는데 대입까지 그 안에 갑자기 달라진 애들이 향상된 애들이 집안에 오히려 이런 위기적 상황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그 위기를 어쩌면 기회로 사용해서 결과 아주 바뀌었던 그런 일들이 무수히 있었다라고 어떤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열악한 환경, 안 좋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절망만 안 한다. 포기만 안 한다. 오히려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더 노력의 기회로 삼고 더 우리가 분발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엄청난 회복 그리고 이전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살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 어떻게 살아요? 하늘이 샛노랗게 보여요.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바라지 아니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런 문제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 떨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집안 이야기예요. 그 집안이 나라일 수가 있고 민족일 수가 있고 교회일 수가 있고 여러분 가정일 수가 있고 여러분 사업일 수가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가정.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가정.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 사실은 룻기가 앞에는 이 주인공이 룻이 아니에요. 누군가냐면 나오미예요. 아시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이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고 이 룻을 끝까지 그래도 보존하고 끝까지 신앙적으로 인도한 것은 나오미예요. 룻기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룻기를 이런 드라마틱한 요소 다 들어가 있어. 반전도 있고 만남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해피엔딩 있고 추락 있고 이 안에 하여튼 모든 드라마틱한 요소 다 들어 있어.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해 이 룻기. 부흥사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끄집은 이렇게 별로 그냥 이 안에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았다라든지 뭐 해가지고 응답받았다 이런 게 나오면 좋은데 그건 없어요. 별로. 막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어떤 그 뭐 어떤 열심을 뭐 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참 써먹기 좋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난 너무 공고해 삶. 여기는요 흉년이라는 게 나오죠. 가족들의 죽음이라는 게 나오죠. 장례식이 이 사람이 장례식을 순간적으로 세 번을 치르잖아요. 남편 장례식 아들 부부 이별이 있죠. 가난이 있죠. 파산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냐? 성경이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됐겠지. 아, 그건 남의 이야기고 이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내 얘기일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에서 내가 그저 내 삶이 지금 바닥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다. 얼마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이런 믿음과 결심,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사실 나오미란 이 여인의 이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오미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쁨의 기쁨, 희락. 나오미.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기쁨 희락이다.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아이의 운명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이 안 좋으면요 끝까지 안 가도 돼요. 중간에 바꿔도 돼요. 성경에 좋은 이름도 많고 목사들은요 이름 잘 지어요.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들이 와요.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이름 짓지 말고 목사님한테 부탁해요. 잘 지어줍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좋았어요. 사실은 참 좋았어요. 기쁨, 희락 참 좋잖아요. 그 인생이 나중에 전락했어요. 자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는 말하라. 이름은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고. 말하라는 이름은 반대 이름이죠. 뭐예요? 쓰다는 게 뭐예요? 뭐가 써요 여러분 인생에? 쓴 게 뭐예요? 고통이라는 얘기죠. 고통. 아픔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시라는 얘기야. 가시. 내 인생 나는 내 인생 나는 까시 까시 나는 고통 아픔 나를 그렇게 불러다오. 인생 그렇게 완전히 급락한 거죠. 이름은 기쁨인데 희락인데 그에게 그녀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흉년이 찾아오고 장례식을 갑자기 세 번 치러야 돼. 가족 장례식을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차례대로 죽어버리고 파산해버리고 가난하고 생애 정말 살다가 정말 남편 먼저 보내신 분들 공감해요. 세상 같이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혼자 되셔서 이 본사님들 가운데 일찍 홀로 되셔서 자식들을 키우며 기도하신 분들 진짜 그분들은 존경받을 만해요. 진짜 존경받을 만해요. 한 길을 걸어오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어떤 자녀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오신 분들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들이 둘이 있어.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을 이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아, 큰 놈이 시름시름 앓다가 먼저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그럼 둘째 놈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둘째 놈도 무슨 일 하다가 이것도 죽어버렸네. 이것도 결혼해서 죽었어. 결혼을 다 해놨어. 혼자만 과부가 돼서도 그런데 집안에 절주의 과부 며느리 둘 다 과부. 이런 현실이에요. 그것도 여기가 어디냐면은 외국의 외국. 먹고 살려고 외국으로 이민 갔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압 땅으로 갔다. 이거는 뭐 그래도 남편이 거기서 뭘 해보자 아들 믿고 왔는데 다 이렇게 됐으니까 세상 뭘 하겠어요 이제. 언어도 못하고 환경도 적응 못하고 문화도 적용 못하고 뭐 어떻게 살겠어요. 말하지. 그대로 말하지. 게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남의 집에 시집 가면 대를 이어주는 거. 내가 딴 거는 다 못해도 이 집에 그래도 대를 이어줬다는 그 자부심. 어떤 그런 것이 하나의 그걸로 지탱이 되어지는데 이 나오미는 그것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목숨이죠. 여기서 여러분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목숨도 있어요? 작은 거 가지고 여러분 너무 엄살 부리지 말아요. 이 정도 돼야 죽겠다는 소리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오면 죽겠다는 소리 안 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린 너무 엄살이 심해. 아무것도 안 일인데 사소한데 죽겠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문제보다 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문제보다 커져야 돼. 커야 돼. 강해야 돼. 요만한 문제가 뭐, 요만한 문제. 문제가 크니까 그냥 맨날 짓눌려가지고. 나오미 보세요. 이런 환경에서도 죽겠다 소리. 절망 안 하니. 낙심 안 해.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같은 벌써 뭐 하늘 보고 원망, 불평, 뭐 어떻게 사나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뭘 해야 하나 포기하고 싶고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죽을 수도 없고 안 죽을 살 수도 없고 이거 미치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살기도 그렇고 죽기도 그렇고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세월을 보는 거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는 게 성도들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반가이 맞아들일 일들이 즐비하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일들만 생기는 게 세상의 사실. 실패하죠. 망하기도 하죠. 자존심 싹 까야 될 일도 생기죠. 불행한 일도 많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고고하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주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남들도 그렇게 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뭐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받아들인 내 자세, 내 태도가 중요하다. 내 태도가. 상황은 바뀌지가 않아. 항상 문제는 있어. 그럼 그 상황과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대하는 내 자세와 태도가 문제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지금 완전히 위기가 있다 해서 다 망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다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세 좀 그저 그냥 한번 해보자. 막연한 기대 가지고 끌려가는 것보다 아니야, 이거 뭔가 있어. 밑바닥이라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나는 이곳에 반드시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겁먹지 말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가난한 신앙은 뭐냐?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신앙이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 나한테 이 믿음이 있느냐?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이 있냐? 강하고 담대하다는 게 과연 뭘까? 볼까요, 여러분? 지호락이란 말을 잘 써요, 제가. 지호락 아시나요, 여러분? 알지. 지시가 지. 그 다음에 좋아할 호. 즐거울락. 누릴락. 지호라. 이 말은 뭐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 여러분은 직업을 갖거나 일을 할 때, 일을 아는 사람보다는 일을 좋아하면서 하는 사람이 더 낫고, 일을 좋아하면서 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더 훨씬 낫더라. 여러분 인생이 중요하죠. 인생을 아는 걸로 만족하세요. 삶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여러분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삶을 즐기라고 하니까 쾌락, 재미? 그건 아니죠. 뭐예요? 고통도 즐기라. 어려움도 즐기라. 실패도 즐길 줄 알아. 나오미가 자기에게 쏟아진 이 불행의 모든 것들을 그가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진짜 중요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불행의 쓰나미 앞에 우리는 그저 거기에서 좌절했어요. 좌절.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평해.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 집만 왜 그럴까? 나는 다른 집 다 똑같아. 다 평안한 것 같아, 지 겉만. 천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별의별 문제. 그래 불구하고 나만 왜 그러느냐? 우리만 왜 그러냐? 나오면 그게 없었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 니네들이. 니네들이 잘못 들어왔어, 이렇게 돼버렸다. 뭐 이런 것도 없어. 오히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과부가 됐는데 너희들 어떻게 과부로 살겠냐. 내가 절대로 잡지를 않을 테니 놔줘. 홀로 돼가지고 이방 땅에서 그쪽 나라의 며느리를 얻었어. 그거 깍지고 나 혼자 된 것보다 낫잖아. 이 같이 일이라도 해도 같이 낫잖아. 서로 위로하고도 낫지. 경제 상황도 더 낫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가라. 너희들 가라. 니네들은 참 가라. 가라. 나도 갈 때가 있다. 내가 떠나왔던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나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단이죠. 결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는 은근히 중요해. 바보들은 맨날 결심을 한다고. 결심하고 끝내요. 실체는 옮겨요. 문제를 볼 때에 그 문제를 부딪혀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사람과 문제를 피해서 가는 사람,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부딪힌다. 정면 돌파를 해야 돼. 하나님 백성들. 그런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반드시 문제를 이기는 수. 문제 놓고 기도해. 부르짖고 기도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기도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실천해. 이제 행동에 옮겨. 그걸. 보통 절반에서 끝내버려. 구원도 절반 구원만 받고 끝내버려. 기도 응답도 절반에서 끝내버려. 그냥 온전하게 해줘. 온전하게. 나오미는 지금 내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괜찮아.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 너희들 믿어. 나도 갈 거야. 말씀 안으로 갈 거야. 믿음 안으로 들어갈 거야. 영적 세계로 들어갈 거야. 믿음 한번 사용해 볼 거야. 이거지. 실천했어.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하라는 게 우리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문제와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밑바닥 고난 고통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그랬지.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교단에서 있었던 모든 경험을 살려보니까 무슨 일이 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는 애들이 성적이 잘한다. 고난을 그렇게 피하고 싶어서 피해진다고 피해진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니까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 아까 즐기라. 환란조차 즐겨. 아, 즐기니까 뭐냐 도망가더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파도 타기 선수들이 있어요. 파도 타기 선수들. 알죠? 서핑. 파도 타는 사람. 선수가 이 그 선수들이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그 실력이 향상된 그런 선수들일수록 작은 파도보다 큰 파도를 원해요. 큰 파도를 타도 스릴이 요미가 있고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파도가 크게 치고 우린 요만 파도만 깜짝 놀라고 도망가는데 기량이 적은 사람은 조그만 파도 요만큼만 해도 저거 해볼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더 크게 그래 내가 나가서 놀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이 있다는 바로 큰 고난이 와라 어려움이 와라 그래 내 믿음이 나. 그래 내 믿음이 증거가 되지. 문제를 겪어봐야 알 수가 있어. 그 믿음의 유무가 거기서 드러나. 여러분 삶에서 시련과 역경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는 나오미는 이런 상황 절대로 굴하지 않냐 하나님을 찾는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다. 그래서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성도는 갈 때와 갈 때를 구분 잘해야 돼. 나는 이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똑같이 들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갈 때와 갈 때. 알아요? 이제 그거? 무슨 얘기지? 갈 때, 타임, 시간, 가야 할 때, 갈 때, 플레이스, 장소. 나오면 그거. 해야 할 때 결심하고 내가 실행해야 할 때로 그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지금 결심한 것을 실천할 시간 조금 이따 하지? 내일 하지? 절대로 미루는 습관 정말 버려야 돼. 미루는 습관. 내일로 미룬 것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못한다 이 생각이에요. 지금 해야지 그게 진짜. 돌아갈 곳이 어디에 우리 갈 때는 뭐지?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세계. 거기밖에 없어. 그게 사는 길. 믿음을 사용해야 돼. 그러면은. 그 고난이나 시련이 문제가 아니에요. 새들은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 때 집을 짓는다. 왜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 때 집을 짓는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바람이 없고 햇빛만 내리지 그때 집을 짓으면 얼마나 좋아 편안해. 그때는 안 해요.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우리는 오히려 햇빛을 기다리고 바람이 없기를 기다리고 파도가 잔잔하게 기다리는데 새들은 가장 강한 내 집 날아가다가 중심을 잃어서 휙 떨어지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고 입에 물고 있던 걸 놓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그래도 갔어요. 걔들 IQ가 모자라서 밀어내서 새들보다 못 그렇게 지어놔 아니 풀어도 무너지지 않냐 그렇게 지어놔야 강한 집이 탄생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힘든 날을 원한다 오히려 바람 부는 날을 원한다. 세상에 보면 안일하게 살려고 생각하고 바람 불 때 지은 집이 견고한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밑바닥에서 했던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에서 여러분 부닥쳤다 했던 일들이 그것이 알고 보니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을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간증하는 인생이 되어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 수 있다. 아주 지혜로운 스승 밑에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제자가 아주 맨날 불평 원망만 세상 자체가 불만이 있어. 그냥 맨날 그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남을 보기도 그렇고 항상 그렇고 이 스승이요 제자 보고 소금 좀 가져와 소금 그래가지고 소금을 가져 자 소금을 컵에다가 넣고 여기다 보고 한 주먹을 넣어 마셔 인상을 찌푸리면서 입을 대서 어때 맛이 아 짜요 엄청 짜요 자 소금 하나 또 한번 가져와 이번 세숫대야만한 큰 대접에다 갖다가 뭐 넣어봐 넣었어 때 잔대요. 뭐야 이놈아, 조그만 한 주먹을 받아들이는 그릇에 따라 다릅니다. 똑같은 아픔, 똑같은 시련, 똑같은 고난, 똑같은 위기가 올지라도 네가 이 믿음이 요 모양입니다. 어떻게 살래요? 맨날 이런 사람 짜 말하러 사는 거 말아. 맨날 불평해. 맨날 원망해. 맨날 모자라. 맨날 안 돼. 이렇게 살 거야. 말하러 살 거냐? 내 믿음을 키워. 키워봐. 똑같은 문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한 주먹에 소금이 들어와도, 똑같은 소금이 들어와도, 이쪽은 마라이지만 이쪽은 나오미가 된다. 누구한테 달렸어요? 누구한테 달린 거야? 내 믿음의 분량에 달려.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그릇. 하나님 우리를 뭘로 보시? 잘생겼니? 큰 키가 몇이니? 아니지.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대로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화 하나하고 마칠게요. 어떤 새가 있었는데 지한테 날개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맨날 그 날개가 있는 줄 모르니까 어떻게 다녀야 돼? 뛰어다녀요. 바쁜 거야. 뛰어다녀. 아, 새가 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얼마나 그거 바쁘겠어. 그거 뒤뚱뒤뚱하고. 날개가 있는 날개 쓸지. 뛰어다니니까 이게 제 뭐가 맨날 뒤뚱뒤뚱. 이게 왜 삶이 뒤뚱뛰뚱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요 한 마리 딱 보더니 쫓아와. 잡아먹어요. 걸어만 나살려고 도망가. 걸어만 나. 막 땀뿔 막 도망가다가 요 막 쫓아오니까 그만 낭떠러지 떨어져 버렸어. 어? 죽는 줄 알았는데 낭떠러지 떨어지면서 뭐가 펴졌어? 날개가. 날개가 펴지니까 날아는. 우와. 공중으로 올라가서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거야. 내가 날 수 있고 날개가 있어. 쫓아오던 여우도 물끄러미. 응? 물끄러미 쳐다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놈. 위에서 하나님은 내게 날개를 달아주신다. 믿음의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뚱뒤뚱. 그래서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날개 좀 펴봐. 제발 좀 펴봐. 믿음 좀 사용해봐. 이렇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낭떠러지다 뭐라는 거야. 밑바닥에 떨어져 놓는 거야. 그래야 날개 쓸 거 아니야. 아 나한테 날개. 나한테는 이 믿음이 능력을 한번 사용해보니까 되더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다고 해. 표적은 그냥 내 힘.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요만한 문제가 생겨도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원망, 불평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자는 표적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함 해를 받지 아니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이런 표적이 누구에게만? 믿는 자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이 날개를. 이 믿음의 날개를 한 번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다른 데 꽂히고 살아. 다른 데 꽂혀서 살아. 다른 데. 뒤뚱뒤. 하나님께서 얘야, 얘야, 날개 있잖아. 미루는 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승승장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날개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날개를 몰라 메시아의 조상이야. 메시아의 조상과 거기서 이 놀라운 하나님께 내가 오늘 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원대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주변의 질비하고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민족에도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절대로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